유동우 작사, 안종우 작곡인 노래 우리를 부르와라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서 이 세상 가장 존엄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1절에서는 사람의 한 생에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락적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축복을 받으며 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는 것을 긍지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의 2절에서는 인생의 큰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 속에 샘을 얻고 시대의 충신들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참모습에 대하여 실감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3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위대하신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속에 부러움 모르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행복상을 노래하면서 바로 이런 위대한 용도자를 모시었기에 우리의 존엄이 빛나고 이 땅에 승리와 영광만이 차넘침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안고 있는 이러한 사상은 경쾌하고 율동적인 정서를 안고 특색 있게 흐르는 노래선율에 의해서 더욱더 요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족 2부분 흉식으로 씌어진 선율은 보소조에서 4분의 4박자에서 흐르면서 경쾌하고 약동적이며 긍지에 넘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선율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선 선율을 이루는 리듬이 매우 독특한 것이며 악곡 내부에서의 조식적 유동으로 작품의 사상을 특색 있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요 우리를 부러워하라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크나큰 영광을 뜻깊은 가사와 특색 있는 선율로 훌륭하게 펼쳐 보여준 우리 시대 명작인 것입니다. 그럼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